도로시와 함께하는 에토스팟 제5화 소재 제작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함께해 주실 이병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신가 여러분 또 뵙네요. 아, 저 큰일 났어요. 예. 제 인터파크 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저도. 아, 그래서. 인터파크 개인정보요? 예. 그래서 인터파크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이제 이름하고 로그인을 해봤더니 네. 아이디하고 암호화된 개인정보 이외에도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 주소까지 몽땅 이 정도면은 개인정보가 완전히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어디서 네. 찾아보신 거예요? 저도 좀 검색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 그 인터파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출이 됐다 안 됐다 요게 나오고 지금 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 유출됐다고 하니까 100만 네. 명이요? 네. 제가 본 건 1,030만이던데. 아, 그게 이제 1,030만 명 정도가 회원 숫자고 네. 그 중에서 일부분이 유출이 된 거죠. 다 노출된 건 아니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뭔가요? 네. 바로 이제 그 문제예요. 그 아. 인터파크 개인 정보 유출. 이 그 새로운 것도 아니죠. 이제는 그렇죠. 하면 계속 맞습니다. 나오는 건데 오늘 주제가 소재 대작인데 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어휴. 대단하신데요? 그 고대 중국에 그 조나라 평원군과 마왕군이 그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나온 그런 고사성어인데 그거죠. 이제 연나라에서 30만 대군을 몰아갖고 조나라로 쳐들어오는데 조나라가 그거를 막으려고 제 나라의 유능한 군사 참모를 초청을 하죠. 맞아요. 예. 근데 제 나라에서 그 사람 빌려주는 대신 성 뭐 7개랑 여기 땅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렇죠. 뭐 어이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수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고사성어가 나온 거고. 예, 맞습니다. 이 비슷한 속담으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제 이런 맞죠. 말이 있는데 예. 거기서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아, 그런 게 지금 현대 사회에도 존재합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인터파크가 이제 대표적인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이틀 전에 아마 기사가 떴을 텐데, 이 제가 읽은 건 그래요. 그 언론 보도 보면 해커 집단이 이미 인터파크 해킹한 게 올해 5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오래됐네요. 네, 5월이죠. 두 달 넘게 그 사실도 인지를 못했는데 얘네들이 그 이메일로. 그 협박 메일을 보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부랴부랴 이제 경찰에 7월 13일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그 13일에 신고를 하고도 공개를 안 했던 거죠. 문제 심각성을 네. 인지 못했던 건지. 그렇죠. 사실 그 개인정보 보안이나 이런 걸 좀 철저했다면 5월부터 막을 수 있었고 이거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결국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네. 네. 이 참 개인정보 유출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대표님 저기 그 아까 그 유출됐다고 하셨는데 네. 이 그 평소에 인터파크를 자주 뭐 사용하셨었나요? 요즘 워낙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인터파크를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가고 이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물건 같은 거 사려면 그래도 네. 인터파크가 우리나라 최초의 또 인터넷 쇼핑몰이었잖아요. 네네. 또 인터파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인터파크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 황당한 부분은 뭐냐면 네. 솔직히 저도 민감하진 않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었더니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이 되고 이름이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다 공개가 돼버렸다라고 해도 제가 그냥 느낌상으로는 네. 아, 그런가 보다. 저도 이제 예, 좀 민감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걸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개인은 그냥 개인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입장. 인터파크는 이걸 아주 중요한 생사가 걸린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과문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5월 달에 이미 해킹된 거를 네. 7월 중순까지도 예, 공개하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은 지금 이용 약관이 지금 홈페이지가 바뀌었어요. 봤더니 예, 앞으로 이런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를 또 소비자들한테 돌리는 이용 약관으로 금방 또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인터파크라는 회사 자체가 과연 개인들의 정보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또 고객들을 제대로 응해 주고 있는 그런 회사인지, 고객 중심의 회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까요? 아, 그 예. 좀 궁금한 게좀그좀 어이없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그렇죠. 언론사 보도 보면 그 이미 이제 해킹된 건 5월이라고 했는데, 네. 그 저도 이제 전산 쪽이나 시스템 개발자를 많이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거를 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사이트 트래픽이나 예, 내부 침입과 맞습니다. 관련된 예, 그렇죠. 그런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왜 있습니다, 다. 이게 네. 그 그동안 인지가 못했던 걸까요? 아주 여기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개인정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또 데리고 오고, 네. 인터파크도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네네. 코스닥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파크라는 회사, 이번에 감염이 된 거는 직원 개인의 메일로 해킹 메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개인의 이메일. 그러면 직원이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고, 그로 네. 인해서 인터파크 서버 자체가 감염이 되고, 악성 코드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즉, 아, 개인 직원이 메일이요. 개인 네. 이메일로 최초에 감염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인터파크가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런 부분은 개인의 실수다. 네. 예, 본인들은 인터파크 회사 입장에서는 예방 조치나 교육이나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사의 과실은 아니다. 개인의 실수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이제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네. 회사의 직원은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회사 그렇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회사와 관련된 일이고 대리하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거를 개인 이메일을 열어서 해킹이 됐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회사의 과실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또 개인 이메일을 열어봐야 된다는 거, 이런 것조차도 교육이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개인 이메일도 그냥 열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악성 코드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회사 사내 망을 통해서 미리 검색을 한다든가, 네. 예, 여러 가지 예방 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인터파크에서 직원이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을 인터파크 회사와는 상관없다라는 식의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인터파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탄탄하게 그 둘러싼 방화벽이나 시스템을 굉장히 유능한 해커가 뭐 뚫은 게 아니라 결국은 그렇죠. 이제 개인 메일로 통해 그 감염이 된 거고, 예. 그런 정보 보안에 좀 실수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집단 소송에 들어가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공식 카페, 이런 카페나 뭐 소비자 연합회 이런 걸 통해 카페가 가지고, 또 생겼어요. 예, 네. 인터파크 일벌 100개 해야 된다는 소비자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약간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양상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를 잃기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후속 조치에 불과하고, 후속 조치는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개인 정보도 지금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떻게 할 그렇죠. 겁니까? 이 부분을. 따라서 이 부분은 개인의 잘못이거나, 그다음에 개인이 이메일을 잘못 관리했고 첨부 파일을 잘못 다운로드 받았다는 식으로 개인으로 이 사건을 몰고 간다면 인터파크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말씀. 네. 고객들은 뭐안 좋은 말로 그냥 호구가 아니거든요. 예, 네. 요즘 고객들은 4차 혁명부터 시작해서 IoT의 인공지능의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빅데이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빅데이터의 또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개인 정보입니다. 이 개인 정보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인터파크는 못 믿을 업체다. 라는 인식이 심어지는 순간 인터파크로부터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안은 많죠. 인터파크 말고도 경쟁사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터파크가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전 직원이 다 그렇죠. 해야겠죠. 그리고 개인의 보안 문제뿐만 아니고 개인의 보안의 문제도 회사의 문제라는 거를 인지를 시키고, 우리가 마치 경영 리더십을 공부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다음에 엑셀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교육, 보안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터파크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인터파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이런 정보 보안 교육을 제대로 좀 해야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방송 끝나자마자 빨리 인터파크 확인해 그거 좀 보십시오. 확인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이거 이제 지금 이번 사건 계기로 더 이상 이런 개인정보 유출 네. 안 일어났으면 하는 아,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이 빅데이터를 노리는 집단들이 더 늘어날 것이며,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여러 개 있잖아요. 화이트 해커도 길러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개인의 잘못이다, 개인 직원의 문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터진 이후에는 반드시 고객들과 허심탄회한 커뮤니케이션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이고, 아, 우리는 잘못 없다, 해커가 잘못이다라든가 개인이 잘못이다, 회사 직원이 잘못이다 이런 식의 발뺌,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인터파크가 빅데이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회사다라는 인식이 고객들한테 심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터파크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네, 교육에 그래야 대한 될것 컨설팅도 같네요. 받으시고, 여러 가지를 컨설팅을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도로시를 만나실 때까지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저 인터파크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아, 예, 확인하십시오. 바로 확인해 봐요. 예, 고맙습니다.